제2의 광주 사태를 재현하려는 반역무리들에게 준엄한 철출을 내려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고도 제1106호. 최근 박근혜 패당이 1980년 5월 광주인민봉기 당시 미제의 배후조정과 전두환 군사 파쇼도당의 살인지령에 따라 봉기군중과 광주시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괴뢰 10일 공수특전요단을 광주시에 내몰아 그 무슨 6.25 전쟁기념 광주광역시 시가행진을 강행하려다가 남선 각계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다. 지금 야당들과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남선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계획, 광주의 정신을 모욕하고 조롱한 것 등으로 박근혜 패당의 파쇼적 망동을 강력히 단죄규탄하면서 괴뢰 공수특전요단의 시가행진 중지와 이 노름을 주관하려고 한 괴뢰 보훈처장의 해임을 요구해 나서고 있다. 이번에 괴뢰 패당이 광주 대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괴뢰군 부대를 내몰아 광주에서 시가행진이니 뭐니 하는 반과국 대결 광대극을 벌려놓으려고 한 것은 광주인민봉기 참가자들과 광주시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자주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선인민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광주인민봉기는 미제의 식민지 지배와 군사 파쇼 통치에 대한 남선인민들의 분노와 원한의 폭발이었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삶을 누리려는 봉기자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의 대중적인 결사항전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배후 조정 밑에 전두환 군사 파쇼 도당은 광주 봉기자들을 폭도로 모독하면서 중무장한 괴뢰군을 환각제까지 먹여 내몰아 봉기를 유혈적으로 진압하였다.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작전에서 악명을 떨쳐 세인을 경악해 한 살인악마 부대가 다름 아닌 박근혜 패당이 이번에 광주에서 시가행진에 내몰려는 괴뢰 10일 공수특전요단이다. 박근혜 패당이 광주를 피해 목욕탕으로 만든 살인야수무리를 광주에 들이밀어 시가행진을 벌이려는 것은 파쇼광기와 동족 대결로 잔명을 부지해버리는 역적패당의 범죄적 기도에 집중적 발로이다. 이것은 박근혜 패당이야말로 광주를 피바다에 잠근 군사파쇼도단과 같고 같은 야수의 무리이며 민주와 통일의 원수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패당은 집권 첫날부터 남선인민들이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소중한 전치물들을 짓밟고 유신 독재 체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남조선에서 날로 심화되는 경제 위기와 빈부격차로 하여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거리에는 실업 대군이 넘쳐나는데도 얘는 아랑곳 없이 5.16 군사 쿠데타를 구국혁명으로 미화하고 한강변 기적의 계승이니 제2의 새마을 운동이니 하면서 제애비의 치적광고와 유신시대 부활에 환장하여 돌아치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이다. 박근혜 패당의 속통에는 오직 36년 전 광주인민봉기를 야수적으로 진압한 군사 파쇼 악당들처럼 자랑무도한 파쇼 독재와 극악한 동족 대결 광기로 남조선을 반동화 파쇼하고 동족과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흉심밖에 없다. 광주봉기 참가자들의 지향을 반영한 노래인 니무리환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곡으로 지정하고 제창하자는 남선 각계층의 요구를 박근혜 패당이 한사코 외면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이다. 세상 물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유신 독재자의 유전자밖에 물려받은 것이 없는 이러한 박근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제2의 광주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온 민족이 재앙을 면할 수 없다. 자주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선인민들과 온 민족은 파쇼의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최후발악하는 박근혜 패당의 망동을 추호도 용납해서는 안 되며 거적적 투쟁으로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역사의 도도한 전진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무리들에게 차려질 것은 수치스러운 파멸과 죽음뿐이다. 미국의 추악한 식민지 노복에 불과한 박근혜 패당은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저주로운 유신망령을 되살려보려고 발버둥칠수록 비참한 종말을 더욱 재촉하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4대와 파쇼, 동족 대결에 미쳐 날뛰면서 결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박근혜 패당을 철저히 매장해버려야 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6월 23일 평양.